미국의 신문 워싱턴 포스트, 월스트리트 저널과 AP통신, CNN 방송이 21일 박근혜 최순실 주문 사건에 대한 괴뢰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된 데 대해 언급하면서 박근혜가 최근에 불거진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축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.